경애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원수님의 주체 106 2017년 신년사와 새해 축전에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찰하기 위한 청년 일꾼들의 모임이 11일 도쿄에 있는 조선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허정만 청년중앙상임위원회 의장을 비롯한 청년 일꾼들, 각급 학교 교원들이 모임에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는 경애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서 제1번 조선인 청년화폐 중앙상임위원회 의장에게 보내주신 새해 축전이 랑독되었습니다. 허정만 의장은 보고에서 경애는 원수님의 올해 신년사는 사회주의의 승리적 전진을 다구치기 위한 전인민족 총진군의 비약에 박차를 가하는 전투속히 지이며 올해 펼쳐질 새로운 기적과 대사변들을 예고하는 우렁찬 뢰성이라고 하면서 새해에 청년이 각국 조직들과 단체들을 애조애국의 성세, 믿음직한 성돌로 다지기 위한 운동, 광범한 동포들을 묶고 세우기 위한 동포 되찾기 운동, 동포 제일주의 구호 아래 동포들을 위해 철저히 봉사하며 권리를 옹호 확대하기 위한 투쟁, 북남관계 개선과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을 거세찬 대중운동으로 쉴 새 없이 벌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모임에서는 경애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 드리는 편지가 랑독됐습니다.